영원히 도착할 수 없는 섬 같아 헤매던 날 이제야 기록하지 않아도 사라져도 내가 널 전부 기억할 테니까 기다려 꼭 하나가